시에 가까워지는 시간, 시의 쉬움과 재미를 더하다 C++ 16번째로 더할 시집은 김경주 나는 이 세상에 없는 계절이다 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오랜만입니다. 네. 아, 저번 주 쉬었죠. 아, 아프셔서 몸이 안 좋아지고. 몸이 안 좋아. 다행히도 지금 회복이 돼서. 아, 네. 몸살이에요? 뭐예요? 그 유통기한 지난 쿨피스를 제가 모르고. 아, 쿨피스도 유통기한이 그렇게 빠른가? 우유마냥? 너무 그 완전 1년 정도 되는 거 아니야, 쿨피스는? 아닙니다. 그것도 뭐 며칠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거 드셔가지고. 먹을 때 약간 느낌이 좀 쎄하긴 했는데 그래도 엄마가 괜찮다고 마셔라고. 아, 또 하더라. 어머니가 또 이렇게 괜찮다고 네, 하셨나요? 어머니가 그런 건 좀 별로 개의치 않은 하시는 성격이라서 마셨다가 네, 당했죠. 네, 그래갖고 네. 네. 와, 토를 잘 안 하는데 토까지 하고 네. 병원도 가고 하루 빠질 정도로 많이 아픈. 네, 평소에 체력이 별로 없어서 그런가. 별로 평소에 체력 관리를 잘 해놨으면. 체력이랑 상관없는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그 있지 않습니까? 그 기력. 아... 기력이 센 사람은 어느 정도. 아, 그것도 버티나 상한 네. 음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가. 아니, 저도 이제 감기 걸리면은 보통 병원이나 약을 약에 의존하지 않고. 아, 근데 자기소개를 먼저 하고. 지금 갑자기 이게 나와가지고 자기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아, 이건 우리가 물어본 거야.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네. 네. 오늘 진행을. 네. 오늘 진행 MC 단풍. MC 단풍입니다. 네. 네. 갑작스럽게 네. 해가지고. 네.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서단풍이고요. 네. 캐나다에 1년 워킹홀리데이를 갔다 왔고, 덕분에 단풍이 되었습니다. 김덕후입니다. 만화를 좋아합니다. 네, 목소리입니다. 한판 목소리. 네, 갈고 닦고 있습니다. 잘생겼습니다. 아이고. 전화번호 빨리 아니, 갑자기 칭찬을 하시니까 당황스럽네요. 네, 요즘 날씨가 굉장히 좀 선선해지기 시작했잖아요. 가을 네, 날씨가. 갑자기 날씨가 확 변한 것 같은데 반팔 입고 다니다가 반바지를 입어야 되는 날씨로. 그러니까요. 네. 최근에 이게 태풍이 한번 왔다 가면서 그 이후로 갑자기 확 추워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아. 저도 반바지만 맨날 입고 반팔만 입고 저 막 약간 스포티하게 입고 다녔었는데 네. 오늘도 스포티하지만 스포티가 아니고 스포티하지만 부들근하게 좋게 말해서 스포티. 오늘은 이제 긴 트레이닝복을 입고 왔습니다. 그 정도 날씨가 좀 추워졌더라고요. 시간도 밤이고요. 네. 지금 녹화를 녹음. 녹음을 이제 저녁 6시 이렇게 하고 있죠. 네, 저도 튜리닝 하나 샀습니다. 아... 오늘 불현듯 서면 갔다가 네. 키보드 사러 서면 갔다가 네. 튜리닝 세일하길래 유니클로에서 네. 하나 샀습니다. 네, 가을 준비를 네, 하시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튜리닝이. 아... 기대를 안 했는데. 어떤 뭐 안에 막 털 있고 그런 건가? 아니요, 그냥 얇으리한 건데 되게 편한 튜리닝이었어요. 아... 네. 아, 저도 이제 트레이닝 입고 왔는데, 사실 저는 그 옷에 그렇게 관심이 많이 없어가지고, 한 3년 됐나? 네. 3, 4년 됐나? 캐나다 갈 때 입었던 건데, 아직도 되게 입고 있습니다. 저 오늘 10년 넘은 옷 입고 왔습니다, 저는. 아, 그래요? 네. 저 밖에 저 옷인데. 아, 10년이 넘었어요? 중딩 때 샀는데. 아, 그 이후로 성장이. 아, 몰라. 그 옷도 같이 크는 건가? 옷이 같이 크는 거겠죠. 10년 된 옷을 학생 때 옷을 어떻게 입지? 고등학생 옷도 아니고. 그래도 저 옷에 좀 애착이 있나 봐요. 계속 입고 있으니까. 그런 건 없는데 그냥 편하고 따뜻하고 요즘 유행이랑도 좀 맞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되게 트렌디하신데 덕분님이 네. 맨날 이렇게 패션에 패션 감각이 그렇죠. 많으셔서 네. 살짝 갈아입고 오시는데 네 녹음실에 오실 때는 네. 편안하게 오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워가지고 반팔 입고 하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옷 올리고 있으면 더워 여기 있으면 하지 않으세요. 저도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이거 겉옷을 네. 벗을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날씨 이야기 끝났나요? 네. 네. 목소리님 한 주간 네.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 저희가 시험 기간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시험 공부를 했습니다. 아, 아 네. 정말요? 뭐죠? 아니, 진짜 하죠. 아, 저희,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중요도가 많이 떨어진다 생각해요. 마지막 학기고 해서. 어차피 많이... 학점은 망했고. 아, 그렇진 않지만, 막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까지 생각은 들지 않아. 어차피 최상위권 아니고, 네. 네, 그냥 그럭저럭 해도 뭐. 네. 또, 네. 저 스스로는 좀 흥미 있는 일을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흥미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뭔가 자기가 선택한 걸 행동으로 옮긴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닐까. 네. 흥미 있는 일을 해도, 자기가 열심히만 하면 돼. 그렇죠. 네, 뭐 열심히 안 하는 핑계로 내가 딴 일을 하고 있어 뭐 이런 거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죠. 그렇죠. 그렇죠. 덕후님은 한 주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이사를 최근에 이사하셨죠? 아니, 이사를 또 한 번 가게 돼서 기숙사로. 아, 기숙사 네. 걸렸어요? 네. 오. 기숙사로 가게 적응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룸메이트 있나요? 네. 아. 아, 학교에서 오셨겠네요, 지금. 네. 아, 그래요? 네. 룸메이트는 어때요? 룸메이트 네. 방에 잘 없어요. 일단 나이가 어때요? 나이가 좀 어린가? 신입생. 아, 신입생? 그러면 뭐 편하겠네요. 뭐. 네. 뭐 에어컨 마음대로 틀고, 히터 마음대로 틀고. 아, 에어컨도 왜 틀어지고. 그냥 하는 얘기죠. 네. 히터 틀고, 뭐 보일러 틀고 이렇게. 아, 집에 또 없어요. 어제 집에 가가지고 네. 혼자 있습니다, 지금. 아. 아하. 뭐 거의 1인실 네, 1인실 같은 2인실. 어, 되게 좋네요. 네. 그런 얘기만 들으면 저도 기숙사 한번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데.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그 졸업학기가 되니까 네. 준비하는 게 많잖아요. 졸업 관련해가지고 논문도 써야 되고 또 뭐 작품도 만들어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졸업작품이라고 하는 게 1년 가까이 우리가 준비를 해왔지만 그럼에도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네. 계속 해도 굉장히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관련해가지고 이번 주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졸업작품하고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또 이제 올라가서 뭐 발표할 일이 생겨가지고 학회를 네. 참여하시죠. 그래. 그 이상이 학부생인데 네. 학회가 원래 가는 건가요? 학부생이? 학부생도 뭐 많이 가던데. 간 사람 많이 가던데. 아 저는 제 전례상, 제 경험상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교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가라고 네. 많이 돼가지고 그냥 올라가게 되는데 관련해서 긴장이 많이 돼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 네. 오늘 MC를 보면서 사전 연습 같은 느낌으로 네. 아, 상황 어느 거 다르죠? 조금 다른데, 네. 아, 거기 가서도 뭐 MC를. 아니요, MC는 아니고, 네. 그 이제 포스터를 벽에 걸어놓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거 뭐예요? 이러면 설명해주는. 아, 어느 정도 이거? 도움이 되겠네요, 오늘 경험이. 네, 살았어요. 중요한 게, 한국어가 아니고. 아. 네, 그래서 더 걱정됐어요, 지금. 그럼 더 자신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니, 옆에 오는 막 대학교들이 막 이름만 대면은 다 막 네? 네. 그런 대학교들 있죠, 막. 네. 네. 그리고 뭐, 하버드. 하버드요? 오, 하버드요? 스탠퍼드 이런 데서. 어디 샌프란시스코 갑니까? 서울 가는데. 아, 그래요? 네. 아, 서울이구나. 그렇습니다. 아, 진짜 하버드, 멋진 경험이 될 것 같네요. 네. 네. 영어로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게. 맞아. 그 저는 이제 같이 가는 사람이 한 명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진도 찍어. 엄마랑 같이. 어머니요. 네, 엄마 손잡고. 아, 코엑스. 엄마 손잡고. 알겠습니다. 어머니 영화 보시고 아쿠아리움 같은 거 보시고. 아쿠아리움. 아, 그 사이에 이제 가 계시고 관광차. 네. 어머니가 안 가신다면. 아, 알겠습니다. 안타깝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 또 상큼하게 계속 진행이 되네요, 보니까. 뭐가 상큼해, 네. 갑자기. 오늘 상큼하네요, 제가 보니까. 오늘 돌고래님이 안 왔어요, 그리고. 아, 맞아요. 돌고래님이 오늘 어떤 일이 있었죠? 그냥 바빠요, 그분이. 아... 영화 감독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건... 오늘 교수님이랑 뭐 회의한다고, 오늘. 네. 무슨 회의를 딱 이 시간에 딱 맞춰서 네. 근데 그 외에도 뭐 연출 네, 약간 영화 찍고 이러면은 네. 많이 못 올 것 같습니다 아마 맞아요 그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졸업 작품으로 또 연출을 하고 있죠. 뭐 작품 네, 아, 만들고. 졸업은 아니고 아, 3학년이라서. 맞네요.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언니가 저희도 한 엑스트라로 한번 써주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세요. 기대만 하지 말고. 제가 저번 주에 얘기해봤는데 네. 꼭 나오고 싶어요 이러더라고요. 아,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얼굴을 딱 보면서 네 그래서 한번 생각해볼게요 이랬어요. 꼭 나가고 싶다 해야지. 네. 영화배우로서의 꿈을 포기할 겁니까, 이렇게? 아, 영화배우 되는 것도 좋죠. 네, 아, 제 예. 꿈이 영화배우는 아니죠. 이번 주 시집 한번 소개해 볼까요? 아, 시집요? 네. 시집, 나는 이 세상에 없는 계절이다. 네. 초판은 2006년도에 나왔습니다. 최 처음 나온 거 2006년도에 나온 김경주 시인의 첫 시집이고요. 네. 10년 전이죠. 절판이 돼가지고 랜덤하우스에서 원래 나왔었는데 네. 절판이 돼서 2012년에 재판이 됐어요. 네. 문학과 지성사에서 문학과 지성 시인선 R로 R이란 브랜드로 저번에 소개해드린 적 있죠. 네. 그 브랜드로 재가 복간이 돼가지고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근데 이 작년 기사를 보니까 40세가 찍혔더라고요. 40세면 10만 부는 좋게 팔았는데. 의외로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되게 유명하고, 네. 네. 엄청 많이 팔린 거 보면은, 저는 읽으면서 좀 대중적인 시집이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좀 어렵다. 맞아요. 어렵긴 어려워요. 좀 강렬하고 어려운 대중적인 맛은 아니다. 그런데 판매량이 막 시집에 실린 글들의 힘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좀 난해하지 않았나요? 어려웠죠, 네. 사실. 네. 한자가 뭔가 좀 많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 한자가 많이 났나? 진짜. 아, 좀, 저는 내 단어를 좀, 일반적이지 않은 단어를 좀 쓰시고, 내재율, 네, 막, 뭐. 요이, 뭐, 이런 단어가 나와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보니까 몇몇 시들은 굉장히 좀 대중적인 느낌을 많이 담았어요. 막 감성,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감성들 있잖아요. 아버지에 대한 네. 동경,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내 어릴 때, 내가 막 젊을 때 열정을 지녔던 그 모습들에 대한 회고, 뭐 이런 내용의 이런 주제에 대한 시가 몇개 있었어요. 되게 부각되는 거였는데 그 외에 다른 시들은 어우 이 오야 어렵다. 근데 뭔가 잘 쓰는 것 같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좀 궁금한 그런 맞아요. 시들. 그랬었죠. 좀 네. 뭔가 막 거창해 보이고 좀 글이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웅장해 보이는? 저는 네. 뭔가 못 알아듣는데 이미지는 그려지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미지는 뭔가 생생하게 그려져서 아, 이 사람 표현력이 좋다, 필력이 좋다 느꼈는데. 글을 또 많이 쓰셨더라고요. 옛날부터. 네. 이분이 1976년 광주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서강대 철학과를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철학과 나오셨는데 지금 시인으로 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외로 엄청 많은 활동을 하고 계세요, 지금. 아, 시인뿐만 네, 아니고. 극작가, 연극도 막 쓰시고 극작가로도 활동하시고 포에트리 슬램 운동가 이렇게 시인, 극작가, 포에트리 슬램 운동가 이게 명함에 적힌 세 개라고 합니다. 오랜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포에트리 슬램 뭐냐면은 시를 쓰고 랩처럼 읽어가지고 전달하는 거래요. 우와. 포에트리 슬램. 말은 되네요. 네, 그래서 이걸로 막 작년 글이었는데 이게 올해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작년 재작년을 해가지고 뭐 MC 메타랑도 협업을 하셔가지고 네. 공연 같은 것도 하시고 시로 네 시랩이네, 시랩. 그 랩으로 그뭐 극도 만들고 그러셨다던데 제가 듣기로는 네 랩으로. 시로도 극을 만드시고 랩으로도 만드시고 실제 시집에도 약간 시나리오를 쓴 네 것 같은데. 시나리오 같은 것도 네, 있죠 그게 있죠. 네 네. 되게 신기하게 또 느꼈습니다. 아, 역시 시라는 게 형식 파괴가 끝이 없다. 네, 내가 이렇게 그거를 교과서적인. 시라고 해야 되나? 이게 나 뭐야?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게 시라고 잘 말을 딱 못하겠는 게 내가 읽는 시랑 너무 다르니까 뭐 시놉시스 해가지고 이게 뭐였죠? 무슨 시놉시스였지? 테레민을 위한 시놉시스 그거. 네. 단편 소설 느낌이에요, 등장인물부터 해가지고 막 그거. 네. 안 읽었어요. 네. 아, 이거를 선정해서 읽을 수 없겠다 생각해서 제목만 보고 살짝 알겠습니다. 읽었어요. 네.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녹음 준비한다고 좀 짧은 시간 동안 검색도 해보고 막 이러고 시집도 읽고 이러면서 알게 된 이상으로는 하고 싶은 일을 막 열정적으로 잘 하시는 시인이라는 인사를 받았어요. 많은 일들을 사실 잘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잘하고 많은 사람 관심도 받고 이러면은 본인도 신나겠네요. 되게 네. 좋은 것 같아요. 멋있네요.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이분 또 독특한 게 아까 글을 많이 썼다 했잖아요. 이렇게 지금 일하면서 글을 많이 쓰신 것뿐만 아니라 또 등단하면서 등단전으로 한 일이 야설 작가, 대필 작가, 카피라이터 이런 일들을 하셨대요. 야설 작가. 네, 야설을 쓰셨다고 합니다. 아, 이걸 공공연하게 밝히세요. 인터뷰에서도 그렇고. 나는 야설 작가였다. 네. 그때 난 어릴 때 이렇게 썼다. 네. 그리고 막. 이거 뭐 비범하다라고 해야 될 것 같아. 약간 힘. 힘의 천재 시인 뭐 이런 느낌인데요. 네. 저한테는. 되게 독특하시죠, 뭐. 그래도 막 남의 이름으로 글도 대신 썼다 이러는 것도 네. 쉽게 시인으로서 쉽게 말하기 힘든 것 같은데. 이 시집이 그런 일을 하던 중에 이 시집을 딱 냈는데 뭐 되게 많은 관심 받고 속된 말로 빵 뜬 거죠. 이 시집이 히트를 친 거죠. 문학과 지성사에는 이런 소개글을 이래요. 2000년대 한국 시단에서 김경주의 등장은 돌발적이고 뜨거운 사건이었다. 연극과 미술과 영화의 문법을 넘나드는 다매체적 문법과 탈문법적 언어들 그리고 시각의 층위를 넘나드는 다차원적 시차 그러면서도 폭력적일 수준의 낭만의 강의는 서정적 논리 자체가 내파되는 언어적 퍼포먼스였다. 그러니까 네. 되게 뭐 새로운 거였던 거죠. 이 시집은. 그 당시에. 네. 새롭고 뭔가 되게 실험적이고 이런 글도 쓸 수 있구나. 이런 인상을 문단에 준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이번에 목소리님이 선정하신 시가 약간 그런 아, 실험적이진 않지 근데 이미지를 조금 네. 조금 보여주지 않을까 어떤 거든 맛보기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죠 제목부터 그런 확 네, 오잖아요 읽는 순간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시를 좀 잘 골랐지 않았나 그런 시의 시인의 네. 특성을 좀 대변하는 시가 아닌가 이 이상은 이제 낭독할 때 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충 이런 분이세요. 이 시집도 이런 많은 관심 받은 히트작이고 네. 되게 큰 히트를 치. 근데 젊으실 때 되게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았을 것 같은 그런 맞아. 느낌이 오잖아요. 좀. 고파는 이거 딱 펼쳐보고 사진 있죠. 네. 긴 머리. 귀걸이도 하고 네. 계시던데. 굉장히 멋있는 스타일을 하고 계신 사진 있고. 외적으로도 멋있고. 네. 네. 아 진짜 멋있는 비범하신 분이네요 진짜로 네, 일도 많이 하죠 하고 싶은 일 다 사시는 분 같습니다 아 대단하시네요 제가 안 그래도 이 시집 읽으면서 굉장히 좀 아 이분 진짜 다른 분들보다 좀 비범하고 필력이 좋은 것 같다 이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제가 필력 좋다라는 말을 한 번도 안 썼잖아요 여태까지 근데 이분은 아, 진짜 뭔가 필력이 좋다 나도 난 시할머시고 문학과 네. 머리가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그리 멋있다 뭔가 네. 네. 아 멋있다 대단한데?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그렇구나 매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되게 그리 장난 아니죠 뭐 읽어보면 뭔가 빠져드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만의 세계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세계를 좀 이해하고 싶은데 쉽게 막 이해시켜주지 않을 것 같은 아 그런 네. 욕망이 있는 게 진짜로 읽으면서 아 진짜 이걸 이해하고 싶다 네. 그런 시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정한 이 시 외에도 많은 걸 선정했는데 쉽사리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표현을 못하겠네 내가 몰라 내가 이런 시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러고 싶은데 네. 그냥 뭔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감각통을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얘기하게 되면은 아, 그냥 그 느낌이 좋잖아요. 막 이렇게 저서 몰랐어요. 네. 너무 그럴 순 없으니까. 네, 김영주 씨는 또 그런 것도 추구한다고 하세요. 이게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만 아니고 입으로 네. 내어 읽을 때 또 시의 울림 다르다 이런 생각하셔서 이 포에트리 슬램 같은 것도 하시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 있는데 한 편은. 맞춤법이 틀린 것 같아요. 맞춤법이 틀려서 다시 쓴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나는 너를 좋아하지 아니 않는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약간 이런 그럼 뭐 일부러 이렇게 했나? 좀 읽을 때 그런 걸 좀 추구하셨나 봐요. 읽는 사람을 네. 직접 낭독할 때 느낄 수 있는 뭔가 그런 거를 생각해서 쓴 게 아닌가 싶은데 마치 대사 그 하는 네. 것처럼 뭐 연극 대본 쓰듯이. 대본도 실제로 쓰시니까 한번 낭독해봐라 목소리님이 준비하신 시 제목 한번 읽어주실까요? 아 제목. 저거 제가 조금 있다가 네. 60초 뒤에 밝혀버리고 질문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아, 60초 뒤에 제목이 밝혀지는 걸로.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버지의 귀도. 아무도 없는 놀이공원의 아침, 아버지가 혼자 공중에서 빙빙 도는 놀이기구를 타면서 손을 흔든다. 아들아, 인생이 왜 이러니? 어느 날 아버지의 귀도가 내 것보다 작아졌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와 장난감 트럭을 들고 목욕탕에 가지 않고,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악어벨트를 허리에 차고 밖에 나갈 수 없고,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속주머니를 뒤져 오락실에 갈 수도 없는 나이가 되어버렸다. 아버지는 일주일에 한 번 30년 넘게 혼자 목욕탕에 가시고, 아버지는 일주일에 한 번 복권의 숫자를 고민하며 혼자 씩 웃는다. 아버지는 일주일에 한 번 나와 같은 디스를 산다. 돗자리에 누워서 잠드신 아버지의 팬티 사이로 누르만 불알 두 쪽이 바닥에 흘러나온 것을 본다. 자궁이 넓은 나무와 자고 돌아와 나는 누런 잎을 피웠다 잠든 내 옆으로 와 아버지가 귀뚜라미처럼 조용히 누웠다. 나는 문득 자다가 일어나 삐져나온 아버지의 기도가 저렇게 작았나 하는 생각에 움찔했다. 귀도라는 것이 노려볼수록 자꾸 작아지는 것인가? 귀도란 그런 게 아니지. 손가락으로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민항기의 대가리처럼 푸르르 가열될 텐데. 아버지와 나는 귀도가 닮은 나무. 한쪽으로만 일어서고 한쪽으로만 쓰러져서 잠드는 축 늘어진 아버지의 디스를 잡고 웃는다. 시벌, 아비야. 우리는 슬픈 귀도인 게지. 죽은 귀도를 건드리면 뭐하니? 그런 생각 끝에 나는 튼튼 우유를 하나 사가지고 와 잠드신 아버지 옆에 살짝 놓아드렸다. 양쪽으로 여십시오. 또는 반대편으로 여십시오. 이 시를 선정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아... 그 처음에 시집을 고르려고 시를 고르려고 시집을 이렇게 훑어보는 중에 영 이번 시가 너무 이해하기 어려워서 저한테는 난해서 예. 뭘 할까 뭘 할까 생각하다가 마침 이 시가 나타났어요. 근데 이 시를 읽고 난 뒤 뭔가 되게 자극적이잖아요. 뭔가 네. 단어들이 그렇죠. 그래서 아 이번에는 이걸로 하자. 그런 느낌이 딱 왔어요. 아... 네. 괜히 어려운 시 내가 혼자 분석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네. 이런 것도 좀 재밌겠다 해서 시를 네. 골랐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느낌적인 느낌이 와서. 그렇죠. 예전에는 네. 단어의 의미 같은 걸 파악하는 걸 많이 했었는데 그보다는 네. 네. 이 시 자체의 느낌을 좀 많이 느끼고 싶었다. 그렇게 해서 골랐다. 네, 그리고 뭔가 이때까지 저희가 다뤄왔던 시들이랑 뭔가 분위기가 되게 많이 다른 것 같잖아요. 뭔가 좀 직접적이고 자극적이라는 면 좀 네, 네. 뭔가 19세가 붙어야 될 것 같고 네. 그런 새로운 뭔가 시를 한번 소개해보고 싶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냥 15세 네. 용감한 보다가 영화 그렇죠, 그렇죠. 뭔가 갑자기 네. 18세 용감을 본 그런 느낌. 뭔가 성정성 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안 선정적이야. 뭐가 선정적이야? 아니, 아니 쓰인 단어 자체가 단어가 상상력을 그렇죠. 불러일으키고 네. 네, 뭐 선정적이보다 약간 더럽다는 느낌이 저는 좀 들었는데 그런데 네. 그 시가 뭔가 섹슈얼한 느낌을 주려고 한 게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네, 아니죠. 맞아요, 맞아요. 그럼 여성을 선택했겠지. 네. 그렇죠. 남자로서. 오히려 네. 다 벗는 거면 약간 벗는 게 더 섹시해요 원래. 저희가 네. 네. 살면서 막 그런 말 많이 들어보잖아요. 저희가 이제 어릴 때 보던 아버지 모습과 다 자라고 나서 지금 어른이 되나 나이 때 어른이 되었을 때 보던 아버지의 모습이 많이 다르다. 뭔가 어깨도 작아진 것 같고 키도 나보다 작아졌고 뭔가 어릴 때는 되게 나한테 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작은 사람이 나보다 이제 작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뭔가 뭔지 모를 약간 슬픔이라든가 지구나. 세월의 약간 무상함이라든가 그런 거를 느끼게 되잖아요. 네. 그런 표현, 그런 뭔가 감성을 이렇게 시인은 좀 자극적인 느낌으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 약간 그런 걸 보여주는 시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러니까 좀 표현 방법에 있어서 뭔가 새로운 표현이 아닐까. 그런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의 그 뭐라 말해야 될까 그런 예 아무튼 예. 그리고 아버지 뿐 말고 어머니라고 해도 부모님이 저희가 이제 신체적으로 커가면서 네. 이렇게 작아지게 보이잖아요. 신체적인 네. 뿐만 아니고 여러 면에서 작아지게 보이는데 네. 그런 측은함이나 뭔가 안 좋은 느낌 뭔가 좀 멀어진다라는 느낌 네. 그런 것들을 표현한 네. 그리고, 새로운 기법에 네. 놀랐다. 네, 표현 방식이 되게 네. 좀 재밌고 뭔가 네. 어떻게 보면 발랄하다고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아, 그 아버지의 디스. 발칙하다 이런 느낌. 아, 발칙할 수도 있고 네. 뭔가 좀 그런 슬픈 감성을 밝게 좀 재밌게 코미디스럽게 약간 표현한 것 같아서 아. 네, 재밌었어요 읽으면서. 아. 그런 느낌도 들긴 네. 해요, 진짜로. 좀 코믹하게 그려냈다는 거에 네. 좀 공감이 많이 되네요, 저는. 네. 덕후님은? 네. 저도 목소리와 비슷하게 그 메시지를 그냥 길게 늘려서 전한 것 같거든요. 좀 네. 아버지, 나는 어른이 되고, 자라서 어른 되고, 아버지는 이렇게 나이가 드셨구나, 이런 메시지를. 그 메시지는 성공적으로 좀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런 말이 사실 여러 번 막 다른 매체에서도 그렇고 막 시에서도 그렇고 여러 번 쓰이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당연한 말이기도 하고 어째 보면 당연히 사람 늙으니까 나이 들고 이러니까 근데 저는 아직 이런 순간이 없었거든요 저 살면서 아직도 우리 부모님은 좀 나이보다 좀 젊으신 것 같고 부모님 스스로 늙었다고 할 때 막 별로 듣기 싫고 개인적으로 이 시처럼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가 돼야지 더 와닿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직 내가 겪어보지 못한 일이라서 좀 개인적으로 좀 저한테 울림이 좀 적은 시였습니다. 이 시는 좀 이미 사회적으로 많이 이렇게 이야기가 되던 주제라 그래서 약간 진부한 메시지긴 한데 진부하다기보다 네. 그냥 당연한 말이죠. 뭐 진부하다고는 네. 생각 안 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진부... 당연한 말이긴 한데 이게 네. 뭐 사실 많은 사람도 얘기도 하고 네. 나는 안 겪어봐서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해서 경험 안 해봤으니까 생생한 공감은 힘들었다. 네, 그렇죠. 아... 혹시 아버님이 키가 좀 크시나요? 아니요. 아, 그렇죠. 네. 제가 높습니다. 아니, 저는 네. 이걸 느껴봤거든요. 아버지가 저보다 키가 작아요. 네. 그래서 어느 날을 한번 본 뒤에서 한번 보는데 되게 좀 이분이 이렇게 작으셨나 이런 생각이. 한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딱 와닿았습니다. 사실 이런 경험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또 그 감정은 되게 강렬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네. 이런 부성이가 그런 걸 느낀다는 자체가 좀 느낌이 굉장히 셀 것 같은데 저 역시도 좀 감상을 얘기하자면은 메시지가 이미 사회적으로 많이 얘기되는 거죠. 막 대중가요 중에 싸이의 노래 보면 막 아버지 뭐 이런 네. 노래가 있잖아요. 이 정도로 대중적으로도 사람들이 사회적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감정 중 한 개인데 이거를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길게 늘렸은 것 같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직접적인 단어 표현이 저는 약간 방해를 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너무 직접적이니까 불편했다. 네, 그런 순수한 감정을 내가 느낄 그걸 가리는 것 같았어요. 장막을 치는 것처럼 그 생각이 이전에 아 뭔가 너무 더럽다. 왜 저런 것들을 썼느냐. 이런 단어 쓰지? 보기 싫게. 네, 진짜 딱 한 문장이 있는데 그 텐티 사이로 누름한 그 누름한 그 이미지가 떠오르면서 아우. 네. 저는 아,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라는 고유한 아버지가 가지는 그 고유한 뭔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나 다른 성은 가지고 있지 않은 건데 나 역시도 만약에 아들이면은 가지고 있을 거고 그런 데서 오는 동질감 이런 데서 뭔가 느끼는 걸 더 크게 부각하려고 하지 않았나 지인이. 그런데 저는 조금 거리감이 약간 들었다. 너무 이제 셌다. 네, 아직은 15세 연가를 봐야 되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되게 새롭지 않았나요? 새롭긴 굉장히 네. 새로웠어요. 욕, 중간에 욕도 나오고. 네, 적나라한 좀 신체 부위를 통해서 네. 메시지 던지는 게 네. 별로 없었죠. 그냥 하다가 얘기하다가 뜬금 이렇게 상징적으로 딱 나오고 그런 건 있는데 네. 이렇게 제목에서부터 시작부터 네, 아버지의 기도 이렇게 네. 시작해가지고 주제부터 네. 뭔가 극사시주의 그림을 보는 것 같은 그러니까 더더러워 극사시주의라 그러니까 그만큼 표현을 잘했다 아, 네. 그런 것 같아요. 뒤로 가면 또 말씀하신 시버라비아 뭐 이런 표현도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이게 갑자기 욕이 왜 나올까요? 갑작스러워서 좀 웃음도 나오고 이게 네. 재밌죠. 또 내 뜬금이 없어가지고 아까 얘기하셨던 거 발칙하다는 표현이 또 어떻게 보면 잘 어울리네요. 보니까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맨 마지막에 이거 네. 있잖아요. 양쪽으로 여십시오. 이거를 네. 왜 하필 이걸 써놨을까? 뭔가 의미가 있을까 싶었는데 그러게요.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질지 잘 모르겠어요. 양쪽으로 해야지. 그렇죠. 좀 난해하죠. 네. 뭘까요? 저도 지금 생각을 해봤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이거 네. 왜 써놨을까? 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저희 스스로도 네. 좀 의문이 드는 문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 이게 아, 나는 좀에 나는 좀 생생하지 않았다 이런 이게 와닿지 않았다 네. 하지만 목소리님은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더 와닿는 게 있었다 이런 말도 네. 하시고 이게 시나 이렇게 다른 매체를 간접 경험을 한다고 하잖아요. 시나 뭐 소설이나 영화 이런 거 보면은 네. 그런 걸로 좀 생생한 느낌을 전해받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이게 전해받지 않는 것도 어째보면 당연한 걸까? 그 이유가 뭘까요? 뭐 이해력 부족인가? 아니면 이 영화나 뭐 시나 글을 다 이해 못해서인가? 우리가 좀 비판적으로 보기 위해서 마음이 닫혀 있거나 그냥 수용만 하거나 이런 눈으로만 보거나 마음을 안 읽고 이런 이유 때문인가? 아니면 저처럼 좀 경험이 아직 없어서인가? 이런 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좀 궁금하네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자기가 좀 경험하지 못한 어떤 영화의 장면이라든가 네. 뭐 소설의 내용이라든가 그런 거를 한번 진짜 깊게 상상을 해보면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며칠 전에 설리 그 영화를 봤는데 그 내용이 그 비행기가 이제 추락하는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비행기 안에 있는 추락할 때 그 승객들을 상상을 해봤거든요. 네. 그럼 제가 그런 적이 없지만 네. 상상하는 걸 내가 제가 좀 깊게 해서 모르겠는데 엄청 진짜 무섭더라고요. 뭔가 공중에서 살 수 있을지 죽을지 모르는데 네. 기장은 뭐 다들 막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해라 막 그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에 네. 와 나는 거기서 있다면 제정신일 수 있을까 그런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겪어보진 않았지만. 그 좀 생생하게 뭔가 체험을 한 것 같은 경험이 없더라도 네. 네. 집중해서 잘 생각하고 이제 네. 뭔가 몰입하면은 네. 네. 네. 그렇게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간접 경험 시 생생하지 못한 이유, 그러니까 경험을 시나 매체로부터 간접 경험할 때 그게 생생하지 못한 이유로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비슷한 경험이 없거나 또 아까 얘기하셨던 걸 정리하는 거예요. 네. 이해력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부정적인 생각이랑 마음을 닫아놓고 일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세 개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고 그중에 부각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는 그 비슷한 경험이 없다는 사실이 가장 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 경험을 하지 않으면 정말 그게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상상을 해도 실제로 그걸 느끼는 것과는 많이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뭐 예를 들면은 생매장 체험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매장을 체험해 보지 않는 이상은 어떤 느낌인지 모르잖아요. 갇히는 느낌이라든지. 너무 극단적이야. 하지만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근데 그 마냥 그렇게 보기 힘든 게 세계적인 흥행이 잘 된 영화들 보면은 타이타닉 같은 거 보면은 타이타닉이 세계 흥행 순위 2위인가? 뭐 그렇잖아요. 되게 높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아무도 겪을 수 없는 일이잖아. 아. 어.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 공감하고. 공감. 어, 제가 볼 때는 좋아하고. 좋아하긴 하는데. 네. 단순히 경험만으로 치부하기는 좀 힘든 게 아닌가. 아, 근데 네. 이게 생생하게 간접 경험하는 거랑 네. 이게 보고 흥미를 끌고 재미를 느끼는 거랑은 조금 다른 방향이 아닐까. 그럴까요? 예를 들면 지금 오늘 한 시도 이제 경험을 영화에서 보면 몰입이라는 게 좀 비슷하지 않을까? 보통 몰입을 하면은 내가 그런 겪었던 걸 조금 대입시키지 않나요? 막 사랑 노래도 내가 이별을 했으면은 이별 노래가 더 가깝게 더 생생하게 더 간접적으로 생생하게 들리잖아요. 네. 이 슬픈 영화를 봤을 때도 내가 뭐 이별을 최근에 겪었으면 막 펑펑 울고 막 엉엉엉 네. 울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더 간접적으로 경험할 때 더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유사한 경험이 그쵸? 있으면 유사한 경험이 있으면은 그게 가장 크게 작용할 것 같아요. 이거 약간 인지과학 내과학 이거를 뭔가 공부해야 뭔가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주제인 것 같아 같네요. 아니죠. 이런 거는 좀 철학의 영역 아닌가? 너무 철학도 들어가 과학 만능주의인 것 같아서 내과학이라고 하면 네, 이런 걸 보고 네. 네. 좀 인문과학 네. 인문과학을 과학으로 하는 모든 그, 뭔가 과학이 다 투입돼야 아, 해결할 수 있는 이게 매체마다 영화만 딱 놓고 생각해 보면은 흥행 순위가 많은 사람이 공감을 해서 흥행을 했다 이런 단순한 생각을 하고 영화 흥행 순위 딱 보면은 반지의 제왕, 해리포터. 그러니까. 공감할 수가 없잖아, 이거는. 내가, 근데 거기서 영화에 엄청을 몰입하게 되니까, 이게, 결국 흥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네. 간접 경험과 몰입을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나요? 그렇지만, 이 몰입한다는 것 자체가 간접 경험과 유사한 게 아닌가, 내가 막 그 영화에 직접 있는 것 같고, 이런 경험을 주잖아요, 영화를 보면. 그런 경험을 위해서 영화를 보는 거 아니야, 보통? 보통, 간접 경험. 몰입을 위해서 좀 보는 거 아니야? 뭔가 내가 하지 못하는 경험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네. 내가 이제 해리포터처럼 마법을 쓸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되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럼 그거를 내리만족시켜주는 게 스크린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재미를 느끼는 거죠. 내 상상이 현실이 되는 것 같은 생각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이 실제랑 네. 화면 속에 나오는 어떤 전자파로 이루어진 화면이랑 인식하는 데 있어서는 별로 차이를 못 느끼지 않나. 아니 어차피 가시광선인데 눈에 들어오면 다 똑같은 색이 우리 그렇죠. 다 평면으로 보는데 그렇죠. 다 입체로 보긴 하지만은 네. 그렇게 차이 없이 보는데 네. 그래서 인식을 네, 전, 어떤 네. 그 반지의 제왕을 본 네. 봤을 때 왜 몰입을 하냐면 그게 사실이 아닌데 사실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뭔가 더 몰입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자기가 그 세계에 빠져들어 있는 그런 거짓이지만 뭔가 지금 그런 거를 현실로 받아들여서 뭔가 더 몰입하게 되는 게 아닌가. 뭔가 시각적 자극의 현혹이 돼버리는 거예요. 약간 그런 네. 게 큰 것 같아요. 저희가 야동만 해도 야동을 몰입해서 보나요? 야동 솔직히 이제, 봤잖아요. 네. 여러분. VR 시대가 열리니까 네. VR요? 그 체험하는 걸 봤는데 장난 아닌데 아 진짜 아, 그렇게 신정보까지 참여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신정보인가요? 이제 오랜 최신정보까지 아무튼 네 아무튼 뭐 제 생각에는 네 개인적으로는 경험이 네. 크게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매체 통해서 매체 중에 속해 있는 메시지가 그 공감에 큰 자극 그 원동력이 되는 게 아닌가. 일시의 메시지는 네. 뭐 아까 말씀드린 뭐 난 어리되고 뭐 아버지 늙으셨고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잖아요. 그 메시지에 제가 공감 못하는 거지. 해리포터나 뭐 반지의 제왕 이런 메시지들 되게 보편적인 메시지들이잖아요. 해리포터는 뭐 성공하고 뭐 친구 잘 사귀고 뭐 학교 네. 잘 다니고 이런 메시지고 현재 제가 뭐 색을 지키고 이건 보편적이지 않지만 사실 내 상상 속에서 보편적이죠. 뭐 동료랑 잘 지내고 뭐, 나 네. 좋은 일 하고 뭐 이런 메시지 타이타닉 뭐 사랑 불같이 사랑하고 네. 비극적인 사랑하고 이런 메시지들이 결국 그 밖의 것보다 이 안에 담은 메시지를 얼마나 주제에 얼마나 공감하느냐 마느냐 이게 좀 생생한지 아닌지의 차이를 가르는 것 같아요. 주제에 대한 공감이 네. 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르긴 한데 네.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